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트 타임스가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한 관광객의 방문기를 두 면에 걸쳐 게재했습니다. 신문은 필자가 찍은 사진들을 함께 편집했습니다. 한편 15일과 16일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프리모르스키 레포르지오르와 인터넷 신문 프레미아 베레미온이 자연박물관, 마식용 스키장, 미림 승마구락부, 릉라 인민유원지 등 어머니 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훌륭히 일떠선 기념미적 창조물들을 소개했습니다.